하던 항상 제대로 The homies got that stick like a Bepido 허디 by the old ice like an Eskimo 난 계속 복을 받지 그거 세뱃돈 모두 rappers 전부 campus 니네 삐에도 This that soju, this that kimchi, this that 찌개 flow 광고 pay, no 아쉽 나에게 집은 줘 12 years in the game 환영해 나의 시대도 시대도 나는 시간 절대 안 봐 시계도 나는 가만히 있지 못해 이대로 내 hustle 보고 착각해 기계도 oh shit this love is to this shit young boy no pack on that jug all that shit young boy I'm a grown man yeah but energy on young boy 나는 젊은 회장님 treat you like a young boy talk to me nice 대화 나누기 전에 respect부터 챙겨만 주는 대로 받는 거라 배웠는데 이거 무슨 공지 파츠도 아니고 도무지 감이 안 잡혀 모두의 욕심을 채우기엔 부족 그렇다면 나와 나의 주위 모두의 안위 정도만 챙기는 걸로 그렇지만 커지는 원 누가 봐가 대체 너? 이건 대체 불가한 걸 그래 말하자면 불가능력 이런 촌스러운 게 먹힌다는 게 실은 빼고 있는 내게 제일 가슴 내는 점 그래도 가끔 이런 게 어린아이들에겐 좋은 귀감이 될 수도 있다는 게 나 뭐라도 뱉으면 fire Step in it we going higher 함부로 하면 retire yeah. 시켜 엄지처럼 날 지켜 친구들은 날 지켜 BGM은 네 비밀 We be riding, we be riding, we be riding for the coup Yeah, loyalty is royalty and that's just how we do How your mind cause the problems all the while we get loot Fuck your agenda, pretend that boy you better follow suit I tell you my plan, world domination Shout out to my fam, this a motivation Where my soldiers at, this the activation Never stop, that's on God, world domination Itaewon, Seoul City 배웠거든 저울질이 헷갈거려도 무지가 쉬질 못해 서로 시계 질투해 거짓말로 미투해 지그러지 자기퉁해 50%가 cap 45%는 개뻔 4% 딩인 래퍼 1% 그게 나라고 새끼야 알고 있어 미리 말 좀 하라고 새끼야 제발 내 말 짜식치 좀 말라고 새끼야 인천공항 유럽으로 갔다면 또 봐 인천공항으로 또 가 미국 도착 다음에도 좋아 인천공항 입구 커가지고 돌아 네 커리어 던져버려 두 포환될 수 없어 내 두 구안을 난 앞으로만 구하는 타입이라 그래 받고 말은 못 사는 사람이라 죽을 때까지 못 갚으면 제명해 on RP 해 기다려 내 revenge Everything we do is top tier yeah. 우리 앞에선 제대로 된 존중 갖춰 yeah. 네 다음 앨범 내가 냈어 이미 last year You always behind me 말 다 했지 음원 하나 없이 J3이 기억이 나네 손에 3만 원도 없을 때 고픈 배를 지고 그려갔지 master plan 매일 저녁에 ain't no food on my table 이제 매일이 buffet 같이 I be feasting with my label It's the higher gang 다이에 먹어 전부 everything yeah. Everything 올라가는 나의 guarantee 복잡해진 나의 통장 일만 나는 회사 때문에 온 것 같아 공장 Yeah She's tying up my phone asking where you at I tell her I'm about to hit the airplane Won't see me till I'm back Keep tabs on my moves on the ground We be riding, we be riding, we be riding for the coup Yeah, loyalty is royalty and that's just how we do How your mind because of problems all the while we get loot Fuck your agenda, pretend that boy you better follow suit I tell you my plan, world domination Shout out to my fam, this